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문시아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쇼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나한테 왜 이래? 괜찮아. 이럴 때도 있지 뭐. 그래, 타이어 바꾸는 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스페어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뭐야? 내 차가 없어졌잖아.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여기 있는데요. Close to midnight, and something evil's lurking from the dark. Under the moonlight, you see a sight that almost stops your heart. 내가 뭘 보는 거지? You try to scream, but terror takes the sound before you make it. You start to freeze as horror looks you right between your eyes. Yeah. 그게 오늘이야? 바로 오늘! 파티 타임, 베이비! 버스 타고 가나요? 아니, 우리 아빠 틀어. 빨리 가요, 사장님. 늦으면 클레인님 화내요. 갑시다! 출발!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건물 주변의 나무들 또한 모두 쓰러졌습니다. 실험실 인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폭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얼른 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실험실 폭발로 유출이 있어서 통제 중입니다. 직원들은 괜찮아요? 전원대 비해서 사상자는 없습니다. 저기 경관님, 바닥에 깔린 건 뭐죠? 글쎄요, 과학이랑 안 친해서. 어쨌든 완전히 수습되기 전까지 이 길은 못 지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이런, 처음 쉬는 건데. 여, 진짜 와우! 파티가 뭔지 제대로 배우신 분이네. 클레인이 완전 장난 아닌데. 와. 와, 무슨 놀이동산 같아.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저거 좀 봐. 이상하다. 선생님, 저희 왔어요. 우리 놀래키려고 준비했을 걸. 봤지?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으스스 대마왕님, 깜짝 놀랐네요. 네, 간 떨어졌어요. 클레이 선생님, 이제 나오세요. 선생님, 안에 있는 거 알거든요. 클레이 선생님. 아, 뭐야? 얘들아, 오늘 파티에 오신 분들 같은데. 당황스럽네. 내가 생각한 파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미스 크롤리. 이제 안전해요. 미스 크롤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이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나 봐요. 아, 네. 잠깐 기절했나 봐요. 힘드시면 파티 가지 말고 쉬시는 게 어때요? 파티요? 무슨... 다들 차에서 사장님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맞다! 파티! 고마워요, 미스 크롤리. 전 괜찮아요. 갑시다, 파티하러! 나중에 선반 고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게요, 사장님.